HBS 기자석.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요일 학내 시사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 본 방송국 기자와 함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HBS 기자석 시간입니다. 제23차 좋은 수업 TFT에서 거론됐던 수강 철회 기간 연장 관련 논의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당시 보고된 사항에 의하면 본 강의가 OT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 학생들이 강의를 미리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HBS 기자석, 오늘 이 시간엔 총학생회가 새롭게 제시한 수강 포기 기간 연장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좋은 수업 TFT 보고에서 기존의 수강 신청 포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수업이 지속됨에 따라 수강생들이 강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HBS 기자석, 오늘 이 시간엔 김예솔 기자와 함께 수강 포기 기간 연장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예솔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강 신청 정정 기간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수강 신청 포기 기간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나요? 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강의 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교수님들이 OT 자체를 건너뛰고 휴강을 하시는 경우가 잦아 강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수강을 하게 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기존에도 존재했다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코로나 발생 이후에 해당 문제가 대두된 걸까요? 다인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업 형태에 관한 정보가 확실하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인해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본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증가했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대면 수업 자체를 기피하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강의 계획서를 참고해 수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미리 파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강의 계획서엔 대면 수업이나 시험 여부가 명확하게 언급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OT는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형태가 유동적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대면 수업이었다가 대면으로 전환된 경우 혹은 갑작스럽게 대면 시험이 결정된 경우에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어떻게 대응해 왔나요? 현재 대면 수업이나 시험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따로 줌을 통해 수업을 하거나 비대면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이런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공 필수로 듣고 있는 과목이 있는데 저번 중간고사가 대면 시험이 기본 원칙이었고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기도 하고 객관식이다 보니까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서 평균이 되게 낮았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전필이다 보니까 수강 인원도 많고 유학생도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비대면으로 시험 치겠다고 한 사람이 명단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오픈북에 주관식 서술형으로 시험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픈북이다 보니까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비교적 수월할 거고 점수도 더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대면 시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전염병이라는 게 예민한 문제라 껄끄러운 경우에는 무조건 대면을 하라는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거라서 형평성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상대평가 과목이라 친구들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수업에서 다른 평가 방식을 취한다면 형평성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이번 수강 신청 포기 기간 연장안이 가결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현재까지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은 일주일로 여느 대학들의 수강 정정 기간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안건이 통과되면 정정 기간은 일주로 유지하되 수강 취소가 가능한 기간이 최대 4주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수강 취소 기간이 한 달로 늘어나면 무분별한 수강 취소도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 측은 인원수 부족으로 수업이 폐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수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팀 단위로 진행되는 실험 실습 수업의 경우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수를 폐강 기준보다 많게 유지해 폐강을 방지하는 것이군요. 그러면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생 수가 줄면 아무래도 상대평가의 기준이 더 엄격해질 것 같은데요. 상대평가에 대해서는 최초 수강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수강 취소 기간 이후 남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인데요. 정정 전과 후에 인원 차이가 클 경우 교수님들의 혼란이 적지 않게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강 신청 포기 기간 연장안에 대해 김예솔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학생회 측이 제시한 수강 포기 기간 연장안은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안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을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직 도입이 확실히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OT의 휴강 및 미흡한 강의 계획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수강 포기 제도가 수강 정정기간 관련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선착순 수강 취소나 몇몇 수업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상대평가 평가 기준 인원 산정 등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논란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강의 계획서를 보다 자세하게 작성하고 학생들이 OT에서 강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할 것입니다. 수강 포기 기간 연장은 그 후에 차선책으로 고려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예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석. 오늘 이 시간은 새롭게 제시된 수강 포기 기간 연장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강 포기 기간 연장안은 우리 학교 총학생회가 비대면 시대에 학생들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수강 포기 제도는 1차적인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수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배우고 싶은 과목을 찾아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강의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전달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천지인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BS 제가 전공 필수로 듣고 있는 과목이 있는데 저번 중간고사가 대면 시험이 기본 원칙이었고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기도 하고 객관식이다 보니까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서 평균이 되게 낮았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전필이다 보니까 수강 인원도 많고 유학생도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비대면으로 시험 치겠다고 한 사람이 명단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오픈북에 주관식 서술형으로 시험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픈북이다 보니까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비교적 수월할 거고 점수도 더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대면 시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전염병이라는 게 예민한 문제라 껄끄러운 경우에는 무조건 대면을 하라는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거라서 형평성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상대평가 과목이라 친구들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